서 흐르는 저와야 뭉게구름도 그리운 사람 간직한 못 잊을 꿈이 있나 간밤 꿈에 본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고향은 아직도 아련히 잊지 못하네 파란 강물을 따라서 멀리 흘러가면 정말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지 정답게 손에 손을 마주 잡고서 지난 어린 시절 아름다운 푸른 꿈을 그려보자 바람 따라서 흐르는 저 하얀 뭉게구름도 그리운 사람 간직한 못 잊을 꿈이 있나 한밤 꿈에 본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고향은 아직도 아련히 잊지 못하네 멀리 은하수 따라서 남쪽으로 찾아가면 예쁜 꽃들이 반기는 그리운 내 고향 정다운게 손에 손을 마주 잡고서 지난 어린 시절 아름다운 푸른 꿈을 그려보자 바람 따라서 흐르는 저 하얀 뭉게구름도 그리운 사람 간직한 못 잊을 꿈이 있나 간